그렇게 만나자다 보면 부끄럽잖아. Keep some time 떨려와 잠깐 돌아서봐.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웃음이 나와. Close your eyes, kiss me love. 살짝 다가서봐. 떨리고 숨이 막혀 생각이 안 나. 맘에 들어와 키스하고 싶은데, 처음이라고는 믿지 못할 너의 눈빛에 어떻게 느끼해. 너무 귀여운 너 처음부터 이러는 게 정말 아닌가 싶어. 살짝 튕기고 얌전하게 We are go like to be star. 어느새 나도 몰래 네가 당겨버린 거. 어쩜 어떻게 소리치를까. 이러는 게 좋아.